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깊게 들으시거나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실 때에 하늘의 믿음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실천의 모습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맞으실 때에 항상 내가 기뻐하는 자로라 하는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삼아여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거룩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 강의 고린도서 전서 강의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팬클럽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그 종교적 스타들에 대한 심리적 의존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 스타들을 향한 팬심일 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팬클럽 회원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이것이 팬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주로 젊은 층에서 보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은 사생팬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도 심지어 침해하기까지 하면서 그 팬심을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예인에 대한 그 팬심은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이그 교회도 팬심이 있는데 목사에 대한 팬심이에요. 이 팬심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열광적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 목사를 두고 팬심이 너무 과열돼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 편과 아닌 편이 갈라져서 육박전을 벌이기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목사에 대한 팬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바울의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팬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을 바울이 고쳐주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동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말이에요. 아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어느 목사가 흔히 말하는 치유 집회 같은 데서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보였더라고 하면 전 세계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치유 집회에 가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 팔이 잘려졌는데 팔이 나았다든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걷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대개 그좀더더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과시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김계아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손톱으로 그막 등짝 같은 데를 긁어대서 그뭘 뜯어내요. 그막 뜯어내는데 그 뜯어낸 세포가 암세포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관 같은 것에 넣어놓고 말해 그걸 증거물로 제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톱으로 뜯어내고 거기를 안찰기도 한다고 하면서 막 두드리죠. 두드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하면서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피고름 같은 것이.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암에서 나음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TV 방송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처벌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그때에, 그 기도원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꽤 여럿이었어요. 손톱으로 쥐어 뜯어서, 그래서 암이 날것 같으면 병원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리고 주셔서 의학을 발전케 하신 연후에 병원이라는 걸 두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실 이유도 전혀 없었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병이 고쳐질 것 같으면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로 난 건지 안난 건지 의심이 되니까 또 이런 생쇼까지 벌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바울이 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방영이 된다고 하면 요즘같이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 말이에요. 전 세계에 퍼지는 건 한순간이란 말이죠.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정말 온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벌인 사람들, 그러한 일을 벌인 그 사건을 주목할 거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벌인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그 사람을 주목을 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때에 그러한 일을 벌였으니 당연히 놀라운 하늘의 일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있었던 바울과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이제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소몇 마리 제물로 드리려고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오면서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지금도 아마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을 향한 팬심이 아마 가장 크지 싶어요. 초반에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 같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와 같은 종교적 스타들을 향한 심리적 의존 현상이 있다. 그런데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 스타들을 향한 팬심일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종교적 팬심이죠. 종교적 팬심.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와 같이 나뉘어졌는데, 그때 당시 어떤 신념이 그렇게 나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꼭 맞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은 좀더 말씀에 치중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마 말씀 하는 사람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니까, 18장 19장에 가서 보니까 아직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이때에 아볼로의 상태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전했던 아볼로니까 아마 회개를 더 강조해서 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전했던 구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리라든가,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한때에 정말 그렇게 행동했는데 영접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현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그 정통성 같은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에도 그 정통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권위를 매우 말을 할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조금 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였더라라는 거죠. 물론 바울도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베드로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아주 복음의 핵심을 다 담은 그와 같은 설교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바울보다 베드로는 좀더더 기적 같은 것들을 보였으니까 아마 또 베드로는 이전에 한국 기독교에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깡패 김익두 목사 있죠. 저는 이 사람을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서 제거해 놓고 있어요. 전혀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그를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가끔 그를 인용을 하기도 하죠. 그는 굉장한 많은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편이다,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그리스도 그러면 피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중에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는데, 현대판 바울파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축제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은 옳은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 말씀이 옳기는 옳지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 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설교가 다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로 이제 설교자의 설교가 될 텐데,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면 모든 그 교인들이 말하는 말을 설교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들 믿을 테니까. 이렇게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설교를 말을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의 설교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최종적 권위를 두는 것은 옳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설교에 최종적 권위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인데 고려해봐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행함이 따르는 것이어야 해요.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뒤따르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흔히 성경의 예를 들었던 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그 본문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이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지역인지는 거기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대접하려고 했던 마르다의 태도는 사실은 불법적이거나 잘못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거, 손님을 대접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집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유하게 하고 그를 최상의 것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이거는 구약의 모세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순서적으로 그 내용을 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나그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거류민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손이 되겠죠. 내 집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처지였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을 더해놓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9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나그네였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이렇게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었나요? 종이었었죠. 외국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번역된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나그네가 외국인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외국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고 거류민이었으며 나그네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사실은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24장 22절에 가서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나그네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의 의미대로 말대로 자유자가 아니며 자유자가 아닌 그 사람들은 죄의 종임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나그네라고 하는 것,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율법을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고 언약을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을 뜻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누구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런데 또 로마서에 뭐를 기록을 해놓고 있냐 하면 남은 자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의 의미를 부여받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개념은 남은 자 7천 개념은 그런데 여기서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며 그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되는 나그네 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야곱의 족속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그네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로마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심으로 나그네가 분명히 어떤 존재인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여기서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방인은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제사와 언약을 받지 못한 죄종으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을 터미널러지로 그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약속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올 그 사람들, 사랑할 사람들, 그래서 니느웨의 12만 같은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를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속사의 핵심 내용을 이 로마서 11장 17절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손이셨단 말이에요. 이 손을 대접하려는 태도는 마르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손을 대접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시진 않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0장 41절서부터 42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였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지적하신 거냐면 이 짧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세상에서 말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그 형벌적 노동 있잖아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과 그 대척점에서 하나님께서 쉼, 안식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므로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런 수고라는 거죠. 이런 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수고와 이런 짐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손에 대한 대접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마르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너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우선을 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마르다야.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인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자꾸나. 먹고 마시긴 마시는데 지금 내가 강론하고 있잖아. 하늘의 비밀의 말을 전해주고 있잖아. 이걸 들어야 할 것 아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자체에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세상 일로 염려하고 있는 것,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삶에서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결박된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한 그 신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살아내야 함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설교 우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란 말이에요. 단지 이와 같은 그 율법에 묶여 있어서 더 우선해야 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율법 때문에 일이 사라져야 되고 결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말씀 중심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 중심이라는 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두는 것은 옳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의 설교가 다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중심이라는 그 선언적 진술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행함이 따르는 실천적 삶의 방점을 두는 것으로서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아볼로가 당시에 꼭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요즘에 보면 그 이와 같이 회개를 강조하고 그것이 구원의 모두인 양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접을 시키지요. 이게 빌리 그레함의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는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 조금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줘야 해요. 은혜라고 하면서 무조건 다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빌리 그레함도 단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결코 옳지 않아요. 이전에 영적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했죠.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신을 알게 된다는 것, 즉 예수가 신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 등등,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리 쉽게 깨달아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 어느 날 그 집회에 참석해서 단한번의회개기도이곳으로구원받았다라고선언하는건사실은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그래서제가칭의나성화나영화는다거룩하게된다라고하는뜻으로서동일한의미다라고말씀을드려도시점만다른거예요그러니까여러분들칭의가내가영적기도를했을때하나님께서법적으로의롭다칭해주시는그법적선언을내게해주셨다라고여러분들이믿는것에는늘주의를기울여야해요그리고다른사람에게복음이라는걸전할때도여러분들이그점을늘주의를기울여야해요그냥복음을전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복음을내가살아내고있는지를나를시험을해봐야한다라는거죠하나님이칭의라고하는법적선언은지금오늘이아닐수가있다니까요내일일수도있고1년후일수도있고10년후일수도있어요내가의롭다라고해주시는그선언은그렇다라는거죠그선언이전에백성을돌보시는경우가성경에많이기록이되어있더라돌아오라라는말을무수히도하시잖아요무수히도돌이켜라돌아오라그러니까죄중에빠져있는그세상이라고하는흑암에살고있는그사람들에게그거룩함으로의인도우리는이걸성화라고알고있잖아요이성화적메시지있잖아요이말씀을계속해서던지더라그렇죠그리고그말씀에반응을보이는사람들에게지속적으로하늘의섭리를계속전달하시더라그리고그말씀을실질적으로살아내기를매우강력하게요구하시더라그렇죠그런삶을사시는것을보고언젠가하나님이너는완전하다너는거룩하다내가완전하니너도완전하며내가거룩하니너도거룩하다라고하는법적인선언의에이르렀다라고하는법적인선언을해주실수도있다라는거예요여러분물론그이후에신자로서의성화의과정을밟아가는것이지만그렇다고해서그이전에법적으로의에이르게되었다라고하는그선언을듣기전에그이전에는하나님의의에로의인도하심은없는가그건아니라는거예요지속적으로말씀이내게떨어져지더라그누군가의입을통해서누군가의삶을통해서누군가의행함을통해서내게전달이되지더라그러한전달과정이하나님이한말씀으로하면하나님의말씀을그러한행동들그러한전달들을한말씀으로요약을하면뭐냐하면돌이켜라돌아오라라는말씀을내게하고계시는거거든요그렇죠그러니까수많은사람들을주께로인도했다그래서기도를통해영적케하였다라고하는등의진술은우리가잘살펴볼필요가있다라는거죠그리고요즘에또그정통성을베드로는이제많이주장을했는데말이에요요즘에보면그말씀에대한바른해석과또바른해석에따른신자의삶을살아가는사람을정통이라고하지않고그냥다수가정통인듯해버린단말이에요그래서교회를다니는사람들도그저다수에속하기를원하는것같아요그렇죠그래서자신의그어떤정체성의안위를보장받으려고하는것같기도하단말이에요그런데사실은요 빛을향해나아가는순례자의삶을우리가도전적으로살아봐야해요의심을가져봐야한다라는거죠영이신신에대해서우리가알면얼마나알수있겠어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육신으로온예수가신이라는데그리고그가구원자즉메시아라는데그래서그의죽음이 내 죄와 죄로부터 받게 될 형벌을 탕감해 주었다는데, 그리고 그게 2000년 전 사건이라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그와 같은 은혜는 어떻게 적용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와 어떤 방식으로 연합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성경의 기록은 그의 죽음과, 로마서 6장에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등등을 깨닫기 위해서 순례자, 즉, 이 땅에서 저니맨 여행객으로서의 도전적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이와 같은 진술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그 한계. 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의심들을 마음껏 품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고 글로 써보고 해서 그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다수에 내가 속해진다고 해서 내가 합동측 교회, 통합측 교회, 무슨 기침이라고 하나요? 그 침례교 거기에 아니면 오순절 교단 아니면 감리교단에 속해져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졌다는 것으로 내가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그 믿음이 합당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다수가 정통이라고 하면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모여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정 부분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님으로서의 논리라는 거죠. 용사의 논리예요. 그렇죠? 그 이방인의 논리, 자유자가 아닌 죄의 종의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세다고 하면서 감히 내뱉은 말이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다수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힘의 논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사가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람들의 논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서 힘의 논리를 완전히 배척을 하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승리를 선언했고, 또그 승리를 거둔 자만이 또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을 이성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아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나 죽어서 남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죽음으로 그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 즉,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힘의 논리를 배척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실천해 내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파다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이런 거지 싶어요. 피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가니까 아벨 이야기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인은 초대장을 잡아 피해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이 범죄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법을 아직 주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도, 가능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합법이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인이 벌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물론 미국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피가,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 아니냐, 피의 이념화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주로 이제 미국 찬송가인데, 저도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 가사를 보면 나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공로는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이 가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에 사실은 피는 예수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빨간 액체인 그 피를 말을 하면 그건 피의 어떤 이념화가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날 희게 할수 없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나를 희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피의 어떤 이념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에 관한 기록도 피의 제물로 그 초대장을 잡아 피의 제물로 바치지 않은 것이 죄였다라는 해석을 했었어요, 이전에. 많이들. 특별히 어디에서는 이렇게 했냐면,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캐리스메릭 처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은사주의 교회, 즉, 감리교와 순복음교회는 아직도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각각 목사들, 또 목사들의 모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뉘어졌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오늘, 10절서부터죠. 10절서부터 보면,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런데 이제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기는데,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례자, 즉, 진리를 향한, 주님의 여행객의 도전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져서 그저, 힘의 논리로 전달되어지는 어떤, 종교적 논리들 있잖아요. 그 논리를 수용해서, 이와 같이 분열이 되어지더라. 이 분열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좀더 작게 되어져서 말이에요. 어느 목사들의, 어떤 특정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특정 가르침들, 그 강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강조하는 것들에 완전히 매몰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목사 중심의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그냥 팬클럽이 아닌가? 목사의 팬클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스타들에 대한 심리적 의존,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지금 교회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보이더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하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더 집단화를 이루더라. 그리고 좀더더 커져서 그 집단화를 이룬 사람들의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더라. 그 정치적 카르텔이 요즘의 교단이고, 그더큰그 정치적 카르텔이 한기총이며 한교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거꾸로 내려가서 시작은 개교의 중심이 되는데 먼저 교단이 생기고 또 먼저 그 교단들의 연합체인 그 뭐 한기총이나 한교인이 생긴 게 아니죠. 개교회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교의 중심이 집단 이기심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렇죠? 집단 이기심을 드러낸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어 있고 이것이 좀 더 악화가 돼서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현재 같은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 힘을 보태지 않았는가를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1장 17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라고 특정을 하면서 모든 율법적 실천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침례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침례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도 없다,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그 율법적 실천에 방점을 두는 삶은 결코 신자의 삶이 아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짧은 그 절을 통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 가운데는 그 침례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갈라진 바다를 걷는 것을 침례를 받은 것으로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침례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하늘의 섭리 중에 일부였다는 거죠. 즉 복음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했던 침례는 율법적인 행함으로서의 침례를 말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모세율법은 아니죠. 율법화된 침례를 말을 하는 거고 또한 율법화된 침례는 그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그릇된 이해 그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볼로는 회개의 침례만을 알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왔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말이 꼬이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그걸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그렇죠? 요한 계시록에 나온 것대로 실천에 방점을 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아줘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죠. 나만의 십자가. 그런데 그 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성격을 온전히 담은 그 십자가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실천에 방점을 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참되게 하기 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이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내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개인이 잘못됐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잘못됐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렇죠? 그리고 그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늘 섭리를, 구속 섭리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올바른 그 구속 섭리에 따른 실천적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1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거든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예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단순히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 삶 자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방점을 두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세월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월호가 엊그저께 지금 어저께 올라왔어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긴 새벽이니까. 어저께 올라왔는데, 세월호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고가 난 원인도 규명을 해야만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추락 같은 것이 뭐,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물건을 많이 실어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과적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미국은 그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인데, 이렇게 더 싫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추락의 뒤에 실린 그 부분을, 적재 부분이 있는데, 그 적재 부분에 이만큼 실어야 되고 더 못 실고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과적 차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그 컨테이너 추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멀리 그걸 물건을 그 운반할 때 중간중간에 그 추락 무게를 재는 그 데가 나와요. 그 무게가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추락을 가지 못해요. 물건을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럼 중간에 그걸 어디서 내려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법이 매우 이렇게 세게 있거든요. 법도 있고 그 적용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과적 차량의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근데 이 세월호도 사고가 났는데 과적이 있었는지, 혹은 또 혹시 그러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그 배를 어떻게 다시 만들었달지 뭐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물론 허가를 내줬지만 그 배가 그렇게 증축하면 안 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을 전 정권에서 허가를 해줬고 뭐 그랬다면서요. 아무튼지 그랬다는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규명해 보자라고 해야 하는 거죠. 신자들은. 그런데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사고가 났는데 이게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사건이 되고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세월호가 건져지는데 아직도 미수습자가 9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미수습자의 가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 자기들의 소원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자신의 가족이 그 세월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구조되기를 굉장히 바랬잖아요. 지금은 뭘 바라냐면, 뭐가 이제 소원이 됐냐면, 이제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이게 사고가 사건이 되는데, 이 사건이 아주 매우 참담한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매우 자의적으로 악랄한 사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 교회가 보인 모습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보인 모습이. 외면을 했어요, 그들을. 그리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이념적 공격을 했다고요. 그리고 정치적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비도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시체파를 한다, 그들이. 이게 교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까, 교인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 하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이념적 공격을 하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심지어 비도덕적으로 심하게 몰아붙인 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송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흡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열의 관계가 아닌가? 아니에요, 결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죽음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만 없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도 그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착각한 거예요. 자신에게도 무지막지한 일을 벌인 거라니까요, 그게. 무지막지한 일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일이,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외면합니다. 굉장히, 사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죽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며, 그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 이념적 공격을 펼치고,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더 나아가서 비도덕적인 언사를 마구마구 퍼부었던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그 개인적 영성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인으로서의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에게도 전혀 없게 만들어버린 일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배제하게 만든 그런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미친 거고, 미친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에만 근본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근본주의가 있는데, 근본주의의 특징 세 가지가 축자 영감설, 반공주의와 더불어 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에 집중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 근본주의고, 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탄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양성을 해서 참신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반공주의와 축자 영감설 이 두 개와 더불어 기독교 근본주의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인데 개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영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 워낙 막대먹은 그 목사들 때문에 칭찬받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 영성이라는 걸 전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회적 영성이라는 말을 입에 떠올리기를 원치 않고 입으로 말하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며 비신앙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엄청 강조하는 구체적으로 이걸 대비해서 말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개인들을 모아놓고 그 개교회가 집단적 이기심을 버려도 흡사 강한 것처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옆에 교회가 망해서 내 교회로 이동해온 그 수평 이동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수의 교인들이 아멘 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그렇죠? 이것이 개인의 영성을 개인주의에 따른 기독교 근본주의인 이 개인주의에 따른 개인의 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심지어 작은 교회 어떤 대형 교회는 그 대형 교회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작은 교회가 그 법에도 그 보장되어 있는 일조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결국 그 힘의 논리를 앞세운 그 공격적 마케팅이 있잖아요. 종교적 마케팅. 그래서 적대적 그 합병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자녀를 아무래도 보내야 하잖아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점차 쇠퇴가 돼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제적으로 시나 구를 압박을 해서 그 교회를 허물게 하는 그러한 일도 벌였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개인주의에 따른 개인의 영성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각광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해서 거기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 현대 2017년의 한국 기독교계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와 같은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한 그 사회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같은 끔찍한 일에도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고 방치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도덕적인 말을 감히 서슴없이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게 하죠. 그들이 대학 특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 거액의 돈을 수령을 했다는 등의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게 하는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굉장히 폐해를 보이게 만들더라. 그렇죠. 외면하고 방치하고 이념적 공격을 정치적 공격을 하게 하고 비도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하며 그 다음 거짓말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개독교가 됐으니까 사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클럽에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팬클럽일 뿐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모습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늘상 스스로를 시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우 열심히 하시기도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빛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적이며 매우 실천적인 여행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실 때에 하늘지에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 갈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이 활개치듯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벌려 뭇 영혼들을 삼키려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 그것을 바로 직시하여 그와 맞닥뜨려 그를 제압하고 이겨내가는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다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우 실천적이며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자유자의 삶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